우리나라의 리영허 외무상은 이란 이슬람교 혁명 승리 38돌세 즈음에서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상에게 1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외무성들 사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쌍무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가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했습니다.